그토록 바랬던 너인데 왜 잘해주지 못했는지 후회해도 잊어버렸어. 아프진 않은지 어디에 있는지 가끔 내 생각은 나는지 이제와 너를 찾으려 해도 날 기억할 수는 있는지 숨을 쉴 수가 없어 너의 기억 속에서 나를 지워갈 거라 그런 생각 때문에 이내 흩어져버린 너의 향기가 미치도록 나를 흔들고 있어 떠나던 모습이 흐르던 눈물이 아마도 나를 너무나 사랑했었나 봐 아픔이 상처도 감싸주지 못했어 너를 나 보내야 하지만 남겨진 미련이 흐르는 눈물이 아픈 이 이름조차 지울 수가 없나 봐 다시는 볼 수 없단 걸 알고 있지만 이젠 내가 기억해줄게 날 안아줘 사랑했었나 봐 아픔이